우리나라의 여러 단위들에서 200일 전투 목표를 앞당겨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 8피날론 연합기업소에서 200일 전투 목표에 반영된 피날론과 염화핀을 생산 계획을 100일 동안에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생산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흥 용의군인 소지용품 공장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전투 과제를 101.8%로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120.3%로 끝냈습니다. 평양 3.26 전선 공장에서는 10월 6일까지 200일 전투 목표를, 함흥 청년 전기기구 공장에서는 10월 10일까지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함흥 모방직 공장에서는 3년분, 2년분 연간 계획 완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속에 지난해보다 생산이 2배로 상승했으며, 함흥 편집 공장에서는 연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은 물론 지표별 계획을 10월 말까지 결속했습니다. 평양시 피복공업관리국에서도 10월 말까지 연간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은 130%로 지표별 계획은 100%로 완수했습니다.